최근 꾸바 신문 그란마가 미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회를 도용해서 미제국주의에 무릎을 꿇지 않고 계속 맞서나가는 꾸바와 조선, 이란을 징벌하려고 가준 계책을 꾸며내고 있다고 하면서 인권을 악용하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유엔을 비난하는 글을 실었습니다.